파리에서 열린 2019 클라라 페스티벌 가운데서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의 음악회시랑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 1981년에 창단된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 네, 이 단체는 유럽 연합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창단한 단체라고 하죠. 나이 제한 때문에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없었던 젊은 음악가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오케스트라가 바로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인데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챔버 오케스트라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공연 첫 곡으로 들으실 작품은 리스트의 레나우의 파우스트에 의한 두 개의 에피소드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은 두 개의 에피소드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밤의 행렬,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마을 선술집의 춤이라는 곡입니다. 네, 두 번째 곡은 특히 메피스토 왈츠라는 곡으로 알려져 있죠. 이 작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우스트와 메피스토 펠레스가 쾌락을 찾아서 선술집에 들어갑니다. 농부들이 춤을 추고 있는데 메피스토 펠레스가 바이올린을 빼앗아 연주하면서 사람들의 넋을 잃게 하죠. 사람들은 온통 구애의 정신을 쏟으면서 남녀가 짝을 지어서 별빛 가득한 밤 속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파우스트는 소녀들 중 한 명을 뒤쫓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 나이팅게일의 울음소리가 열린 창문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네, 그럼 이런 내용 생각하시면서 리스트의 레나우의 파우스트에 의한 두 개의 에피소드 서울 번호 110번 전곡을 들으시겠습니다. 연주에는 나비트 아프감이 지휘하는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입니다.